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 장난이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가지를 마라 네가 가면 내가 울잖니 네가 가면 내가 울잖니 한 마리 슬피 울며 아빠 날 키우시고 뱃 노래 불러 날 채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. 한다고 속절없이 웃고 마는 강 건너 외로운 여자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며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처진 입술 라를라 그런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.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고는 내일도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.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. 인생이 별거더냐 부어라 마셔라. 내 사랑을 묶어버린 섹시한 그 눈빛, 내 마음을 훔쳐버린 달콤한 그 입술, 따뜻한 웃음으로 다가와 온 가슴 불태우고 세상에 인연이 되자 하던 그날 밤 그 맹세로.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비워라. 사랑을 위해 오늘 밤을 위해 술잔에 키스. 세상이 멈추도록 인생이 별거더냐 부어라 마셔라. 내 사랑을 묶어버린 섹시한 그 눈빛, 내 마음을 훔쳐버린 달콤한 그 입술, 따뜻한 웃음으로 다가와 온 가슴 불태우고 세상에 인연이 되자 하던 그날 밤 그 맹세로.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비워라. 사랑을 위해 오늘 밤을 위해 술잔에 키스.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비워라. 사랑을 위해 오늘 밤을 위해 술잔에 키스. 사랑을 위해 우리 둘을 위해 술잔에 키스.